이제 남이 돼버린 그 사람이 했던 말 해가 지는 속도 잡으면 안 된다는 말 이제 잊혀져가는 그 사람의 그 말이 내겐 지워지지 않죠 아직도 어두워지면 길어버린 속도도 잊지 못하는 날 봐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녀를 난 사랑하죠 이제는 모두 잊었는데 손톱처럼 자르지 못해 너의 기억을 문신처럼 새겨져 버린 너와의 추억을 다른 사람 사랑했었다는 감정의 기억들을 작은 습관들 새겨진 흔적들 때문에 가끔 생각나는 그대 그대도 다른 사랑을 하고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별 의미까지도 없는 생각이라 해도 그저 이 노래도 나는 그대의 안부를 지내요 조금도 아프지 않고 슬프지도 않아요 손톱들을 자를 때죠 자르고 다시 잘라도 자란 손톱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대 새겨진 사람이 있죠 누구나 다 그렇게 처음 사랑을 알죠 엉킨 기억 저편에 홀로 있는 것처럼